승리의 환성을 치며 김물너와 나 우리 기쁨의 환호 소리는 변기 버티고 선배치며 춤을 춰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노래해 아빠도 불러봐